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회동 포영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남녘의 성도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영제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저는 북한의 함흥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지금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8월 9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지난 8월 6일이었죠. 브라질의 수도 리우에서는 올림픽이 성대히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8월 6일 대회가 시작된 지로부터 오늘까지 이제 4일째가 되어 오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이 종합 5위에 이르렀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북한의 우리 선수들도 은메달을 따는 등 여러 종목들에서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요. 북가남 남가북의 우리 체육인들이 단일팀으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하는 건 어떨까요? 과연 그날이 언제쯤 올지, 또 그날이 오기만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도 중요하고 올림픽에서 1등의 자리에 오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한 싸움에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며 최후의 깃발을 날리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충성의 자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8월 9일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서울국동방송과 제주국동방송을 통하여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송정미가 찬양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중파 1566kHz, FM106.9MHz로 서울 극동방송과 제주 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과 남한의 성도님들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고지원 집사님과 함께하는 나무칸 문화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고지원 집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더운 8월의 두 번째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 가운데 부어지는 은혜 속에서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이 방송을 널리 전할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청취해주실 북한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과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모든 만남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하면서 이 방송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군지 다 알 수 없지만 천국에서 함께 만나 영원한 세상에서 길이 살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내 상황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을 누리며 살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들은 강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주님 안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고 강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약할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이 일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나원을 다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많은 탈북 자매님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의 눈빛은 어린 아이와 같은 호기심과 순수함, 그리고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한국 사회에 대한 두려움과 연약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체제 아닌 자유의 땅에서 살아가야 할 그들은 이제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 하고 민감해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걸어야 할 이 땅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축복의 땅이지만 아직도 우리가 살아온 남북의 모든 문화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고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다는 알려줄 수 없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 모습을 들려주었고 정착 과정을 돕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과 선배님들, 대한민국의 정부에 대한 감사와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기뻐하며 돌아오는 길에도 뜨겁게 팔아주는 모습들과 손을 흔들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찡할 정도로 민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동포의 애정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과정을 거쳐 남한에 오게 되었지만 이 모든 과정은 고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고난의 행군과 같이 위험한 탈북을 하고 있지만 남한으로 오기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걷고 있는 우리는 통일을 걸어가야 할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온 선배, 우리 동역자들이 북한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민족을 향한 통일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통해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있을 때 이렇게 국동방송을 통해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남한의 교회 성도님들과 목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매일 동참하여 일하고 있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은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더라. 참으로 저 북한 땅에도 통일의 강장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마을마다, 군, 도시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살아갈 날은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죽을 수도 없는 저 정치범 수용소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아픔을 내가 다 겪지 못했지만 더 이상 그들을 그곳에 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돌아와야 합니다. 저 북녘 땅에서 주님의 군대가 숯불처럼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늘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한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로 즐거워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피방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 앞에 나를 내려놓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북문화이야기 고지은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지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남북문화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기훈이 찬양합니다. 용서. 이어서 찬양 보내드립니다. 동방현주의 찬양으로 다시 일어섭시다.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 상 11장. 한 달쯤 지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야베스 길르앗을 공격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그러지 말고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의하였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는 조약을 맺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알을 빼내어 온 이스라엘을 욕보일 터인데 그래도 좋으냐? 하고 말하였다. 야베스의 장로들이 사정하였다. 우리가 이스라엘 곳곳에 전갈을 보낼 수 있도록 7일간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도 우리를 구하러 오는 자가 없으면 항복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 전갈은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도 다다랐다.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 놓아 울었다. 마침 사울이 소를 몰고 들에서 돌아오다가 이 광경을 보고 우는 이유를 묻자 사람들이 야베스에서 온 전갈을 들려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기운이 임하여 사울은 크게 분기가 치솟았다. 사울은 결의소 한 쌍을 끌어다가 각을 떠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내면서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자는 이 모양이 되리라 하고 전하게 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주를 두려워하며 일제히 따라 나섰다. 사울이 벳색에서 그들을 점호해 보니 이스라엘 사람이 30만, 유대 사람이 3만이었다. 사울이 야베스 길르앗에서 전갈을 가지고 왔던 사람들에게 일렀다. 가서 사람들에게 햇볕이 한창 내리쬐을 때까지는 승리의 계가를 올리리라고 전하여라. 이 전갈을 받고 야베스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였다. 그리고 나하스에게는 이렇게 말해두었다. 내일 당신들한테 항복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때 가서 우리를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튿날 새벽녘에 사울은 군인들을 3군으로 나누어 적의 진지 한복판으로 곧장 쳐들어가서 햇볕이 내리쬐을 때까지 암몬군을 무찔렀다. 살아남은 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사울 따위가 우리 임금이 되겠느냐고 하던 자들이 누군지 그런 자들은 죽여버리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울은 안 될 말이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승리를 안겨주신 이날에 사형이 웬 말이오. 하며 허락지 않았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자, 길갈로 가서 즉위식을 올립시다 하고 말하자 백성들은 모두 길갈로 올라가 사울을 여호와 앞에서 왕으로 모시고 거기에서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다.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크게 기뻐하였다.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북한 당국이 계속하여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탈북민 사역자들과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납치할 때 대한 모략을 꾸미고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마저 잡아가둘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것이기에 김정은 정권이 저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이며 국경지역 연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거나 성경책을 소지하고 북한으로 돌아간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사형에까지 처하고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는 극악한 만행을 계속하여서 일삼고 있는 것인지 과연 저들이 말하는 신앙의 자유, 저들이 말하는 종교의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북한 당국에 물어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인민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 동맹원들과 북녘의 인민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가 북한 당국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도 북한 당국에 체포되어서 정치범수 용서와 보위부 감옥과 그리고 교화소에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체포되신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영산 싱어즈가 찬양합니다. 함께 선교사님들과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북가남 해외의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산싱어조의 찬양으로 사랑하는 자녀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국립합창단의 합창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무슨 일에든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북가남 해외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 불안과 걱정 너를 막아도 여호와 너의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 하나님은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 너를 막아도 여호와 너의 하시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니